옛날 옛날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던 개미는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위해서 잘록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배짱이도 하나님을 믿었고 개미가 죽어라고 헌신하는 옆에 누워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개미가 일부러 배짱이 앞을 끙끙대면서 지나가도 배짱이는 눈치가 없어서 더욱 빈둥거리면서 노래만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구헌 날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아주 멋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배짱이와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배짱이를 좋아하는 팬들까지 생겼어요. 개미는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실에서 짐을 나르고 일이 잘못되면 잔소리까지 들어야 했답니다. 개미는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따졌죠. 공평하신 하나님, 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공평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고 개미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힘들다고요. 하나님은 결국 개미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누구를 위해서 그 짐을 지고 있니? 나를 위한 짐은 힘들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단다. 항상 기뻐하렴. 쉬지 말고 기도하렴. 모든 일에 감사하렴. 그리고 나는 기쁘구나. 오늘은 네가 배짱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잖니. 맴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복나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맴청자 여러분들과 조금이나마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두 달 만에 돌아왔는데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쌓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토리는 이제 끝나는 건가요? 케이님과 대화하는 것도 참 귀엽고 내용도 들으면 들을수록 좋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좋겠네요. 도토리 시즌1을 마친 게 코로나 때문에 마친 건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친 게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기는 바람에 마치게 됐어요. 케이님과 제가 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돼서 그때까지만 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시즌1이 끝난 타이밍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케이님이 이거 들으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케이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 KPD님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이게 토크쇼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토리는 시즌2로 돌아올 계획이에요. 그런데 전과 같이 토크쇼 형식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도토리 시즌2는 글쓰기 포럼으로 진행하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책 한 권을 정해두고 그 책에 대한 포럼을 글로 써보는 형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쓰겠다고 또 자원한 랩런트가 있거든요. 글을 본인이 잘 쓰기 때문에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쓰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원을 했어요. K님도 처음에는 표현력이 고민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받은 응답은 표현력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왔잖아요. 아마 시즌2에서도 그런 응답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인데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아직까지 제가 미숙해서. 그래서 도토리에서 정해준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포럼할 것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얼마 전에 램청자 한 분이 도토리 시즌2를 하는 걸 모르셨을 텐데도 자체적으로 독서 포럼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받고 되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계획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토리 시즌2 시작할 때 그 램청자분이 보내준 포럼과 책 내용도 같이 소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는 돌아오는데 K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주신다는 거, 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K님은 우리 피드님으로서 항상 같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님 목소리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싶은 거죠?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미님이 오픈 카톡방에 남기셨거든요.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듣고 있어요.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건 제가 감사해요. 맴청자분들이 모두 동등하게 소중한데 사실 해외 현장에서 듣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몇 배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해외 현장은 한 교회가 한 지역을 책임지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일이 대단히 흔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냥 이게 힘이 쭉쭉 빠질 수가 있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내가 곧 교회야. 한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이 국가를 책임지는 거야. 생각하는 건 쉬운데 막상 삶의 리듬 자체가 뭔가 좀 애매하죠. 어색하고요. 차라리 엄청나게 막 핍박이 오고 사건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 잡고 어떻게 하겠는데 그냥 딱히 별일 없이 그냥 저냥 흘러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예요. 해외 현장에서는요. 그런데 막상 본부나 이런 데에서 해외 제자라고 관심을 가지고 그곳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보고를 받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상 할 말이 딱히 없고 갑자기 귀찮음이 밀려오죠. 차라리 그냥 놔두지. 그러겠죠. 해외 현장에서 말씀 흐름 타고 전도대열 안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교회 운동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또 게다가 해외가 한국보다 코로나가 훨씬 심하잖아요. 방송 듣는 냄청자분들이 이 호주를 포함해서 해외 현장을 위해서 몇 배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해외 현장에 있는 제자들 정말 소중하고 냄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소중합니다. 특히 해외 현장에서 듣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몇 배로 힘을 얻고 제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댓글 하나하나에 묵직하게 포럼해 주시니 냄디님의 냄보이스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말이 많아요. MBTI 검사하면 INFJ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INFJ 특성이 그런가 봐요. INFJ끼리 모아놓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눈팅을 했어요. 근데 약간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진짜 웃겨요. 모든 글이 그냥 보급만 없지 썸탐 느낌이에요. 저는 그 썸탐 스타일로 쓰는 글이나 뭐 그런 게 나름 제 유일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복음이 제 유일성이지 스타일 자체는 흔한 거였어요. 그냥 말이 많고 조심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좀 부연 설명을 하게끔 되고 그래서 계속 꼼꼼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써도 엄청 길어요. 이 성격이 유형의 사람들은 뚱뚱해요. 댓글이 엄청 뚱뚱해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말을 할 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을 되짚어가지고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도 막 두 가지 의견을 다 얘기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요. 그냥 제가 말이 많아요. 그래도 이 램보이스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램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지만 정말로 저는 기도를 해요. 그거는 확실하게 믿으셔도 되고요. 이 램보이스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썸탐 기다리고 있어요. 듣고 성경 다시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썸탐 말고 썸탐이에요. 미음 말고 이응. 썸탐은 써미타임 거의 매일 올리는 그거고요. 썸탐은 성경인물 탐구죠. 성경인물 탐구 못 올린 지가 꽤 됐어요. 237에 가다도 못 올린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이 코멘트를 보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썸탐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오늘 올라가요. 역대급 썸탐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 편 할 건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역대급 성경인물 탐구 나온다 보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복나방은 그냥 정통 라디오 방송으로 사연 위주로 좀 편성하고 237을 가다랑 성경인물 탐구는 따로 분리해서 퀄리티를 좀 높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썸탐을 매일 하는 게 그러니까 써미타임을 매일 하는 게 플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 모든 걸 다 구겨 넣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237을 가다 성경 2부 탐구 막 이렇게 넣었던 건데, 라디오라는 것에 너무 매이기보다는 유튜브 정서에 조금 맞춰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어요. 그래도 복나방만큼은 사연 방송, 라디오 방송이라는 정통성을 좀 지키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복나방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계속 포럼을 하고, 다른 것들은 좀 고유의 컨텐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 올라가는 타이밍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컨텐츠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데 저는 불신자 가정이에요. 이어폰 끼고 방에서 몰래 예배 드리는데 가족들이 계속 불쑥불쑥 들어와서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죠. 가족들이 예배의 의미를 알 리가 없죠. 아무래도요. 안 드려봤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당이요. 가정 구성원 100%가 같은 믿음을 가진 집이 생각보다 대단히 적어요. 그리고 가정 구성원의 강단이 제각기 다른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불신자 가정의 한 사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렘청자 분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 복나방까지, 이 렘넌트 보이스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나방이 한동안 뜸해서 코멘트도 좀 많이 밀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빠진 것도 있는데, 사실 좀 사연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까를 한참 기도하게 됐어요. 오늘 사연 하나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거를 정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단 말씀 통해서 겨우 답이 나와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빵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복나방을 꾸준히 들은 분들은 그 제빵하는 랩런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사연 보내실 때는 빵집을 여는 교수님 한 분이 이 랩런트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 빵집이 주일에 쉬지 않고 수요일에 휴무를 해서 주일 성수 때문에 랩런트가 계속 튕기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을 해줬었고 결국 취직을 했다, 그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소식 듣고 저도 제 응답인 것처럼 너무 좋아서 빵팔에 투수효과 넣고 막 축하를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연이 들어왔는데, 교수님의 일하는 방식 때문에 랩런트한테 일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돼서 고민인 상황이었죠. 그때 우리 K님이 게스트로 있었죠. 그래서 교수님께 레버리지를 선물해 줘라 라는 희대의 명답이 나왔죠. 그 뒤에 과연 이 빵순이님이 교수님께 레버리지를 선물했을지, 어떻게 응답받고 있을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이 아니라 대화 소설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다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방송을 하기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대로 이걸 다 쓰면은 복나방이 아니라 PD수첩 그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느낌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약간 어떻게 이거를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답이 좀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보내준 빵순이님에게 마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제 마음을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연은 편집을 해서 중요한 내용만 살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좀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온 사연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이제 해드리게 되네요. 빵순이님의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처음에는 저를 당첨된 복권 같다면서 좋아하셨는데 그 사이에 조금 사이가 많이 틀어졌어요. 원래 셋이 일하는 빵집인데 한 명이 퇴사하면서 제게 일이 집중되었고 교수님은 중간에 나가는 시간이 잦았죠. 그래서 저 혼자 일을 하느라 저녁 늦게 퇴근하게 되고 새벽에 출근해서 많이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뽑겠다고 하시면서 뽑지 않으시고 주말 알바로 뽑겠다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혹시 지난번에 이야기한 직원 뽑지 않냐고 이야기했죠. 왜 직원 구하는 걸 네가 얘기를 하지? 내가 언제 자주 나갔어? 그리고 그걸 왜 네가 참견하지? 저도 그럴 때 살살 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할 말을 다 했죠.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입사 때부터 말씀하신 걸 4개월째 안 지키시는 거고 저도 오전 5시 50분에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일한다고요. 교수님도 밖에서 활동한 일이 많으니까 약속한 직원을 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 하나 더 뽑을 돈이 어딨어? 매출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제가 매일 영수증 관리를 해서 매출을 알거든요. 가게 홍보와 달리 저렴한 재료를 써서 단가도 적게 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수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싸늘해졌어요. 설거지도 본인 것까지 하게 하고요. 예전 직원과 저를 비교하면서 예전 직원이 더 나았다고도 서슴없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일을 그만두겠다고 월세도 다 뺐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또 그만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도 최저시급도 안 들어오는데 3개월째와 1년째에 올려주시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 4개월째가 되어도 입금이 전과 같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네가 사장이야? 네가 왜 월급 얘기를 해? 다음 달이면 그만두는 바람에 얼마 더 올려줄까? 10만 원? 됐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국 서로 크게 틀어졌고 그날로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사연을 보낸 후로 2주 정도가 지난 후의 일이었네요. 그 일을 아버지가 아시고는 당장 빵집 다 뒤집어버린다고 그만두고 나오라고 노발대발하셨고 말도 아니었어요. 그 덕분에 아버지가 저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평소 듣고 싶었던 제빵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을 고발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의 삶도 참 불쌍하고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라 생각되네요. 세상적인 복수는 접어두고 저는 제 마음 가볍게 앞니를 인도받으려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성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네요. 하나님은 무작정 안 돼 하는 분이 아니라 한번 해봐 하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랩넌트 보이스는 랩넌트의 편이에요. 그래서 랩넌트 보이스에서는 랩넌트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랩넌트 보이스에서는 교수님이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수님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하고 TMI가 돼요. 짐이 돼요. 관심이 없거든요.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난 4개월 동안 빵순이님의 삶에 깊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는 빵순이님의 말에 마냥 맞장구를 쳐줄 수가 없어요. 구독자 한 분을 좀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교수님을 욕해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빵순이님과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교수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 교수님 이야기를 꼭 쏟아내야만 하는 상황일 것 같으면 냉정하게 5분 정도 그 교수님을 머리에서 지우고 하나님과 서미타임을 깊게 가져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서미타임에 교수님을 끼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난 후에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내 삶에 여전히 에피소드로 남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렘넌트들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렘넌트들 중에서 상관이나 주변 사람들이 제정신이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친형들, 그것도 친형들은 형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거짓말하고 노예로 가서도 본인은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어요. 상관 아내라는 사람이 잘못한 걸 가지고 요셉이 다 뒤집어 쓰잖아요. 모세는 부딪혀야 됐던 사람이 9번을 말해도 9번을 못 알아먹는 파라오였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는데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들 보면은 바람이죠, 바람. 혀라 모르죠.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였어요, 엘리. 언약도 못 잡은 주제에 가정교육까지 잘 못한 사람이었죠. 솔직히 뭘 배우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다윗도 본인이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사울이 대놓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나중에 왕이 됐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오바다는 상관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 인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 중에서도 최악의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랑 엘리사도 그 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글 읽어보면은 뭐 에스겔, 정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싶거든요. 그 시대의 왕들이 뭐 제정신이고 언약을 잡았으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왜 보드게임 중에서 킹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왕조를 소재로 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 보면은 이스라엘 왕조가 얼마나 개판인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비교적 선했던 왕을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악했던 왕을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게임 밸런스 때문에 사울이나 솔로몬 같이 그래도 초반에는 괜찮았던 사람들까지 다 선한 왕으로 해놨어요. 그런데도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왕 중에 선했던 왕이 예후 하나 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해보고 괜찮으면 랩런트들한테 추천해 주려고 했다가 포기했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암울해요. 그 선지자들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와 이런 왕들이었던 거예요. 대체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어떤 영적인 싸움을 했던 건지 너무 직감적으로 와닿아서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보면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상대했잖아요. 그나마 제일 괜찮은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괜찮은 왕이었죠. 근데 말년에 1년 정도만 섬겼고요. 나머지 셋은 다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뭐 언뜻 좋은 제자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인복이 괜찮은 편처럼 보이죠. 인간관계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잘 보면은 바울 주변 사람들이 바울 말이라고 껌뻑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인도받고 따르고 바울 말이라면 하나님 말처럼 따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을 탄압했던 전과가 있잖아요. 바울한테는. 그러니까 일단 바울을 처음에 양육했던 아나니아부터 바울을 대단히 꺼림칙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같이 예수님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정통성도 바울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대단히 힘든 사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교회들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 교회에 항상 절대적으로 인도받는 신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 가르고 싸우고 그 와중에도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정치를 해요. 교회에서. 바울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세밀하게 인도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의 어려움을 대단히 크게 인식하면서 보게끔 되나요? 요셉이 인도받는 걸 보고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지. 요셉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보디발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얻고 죽을 장소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당하게 믿음 들고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 아하수에로가 하만이 어떤 인물인지 그게 크게 궁금하진 않잖아요. 요셉에게 인간적인 억울함이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거야 하는 판단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걸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내 앞에 이상한 사람들만 가득 있는 게 차라리 응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이 평안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고 언약을 보여주시기에는 몇 배로 좋은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살면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틀리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힘을 얻는 거죠. 저는 밑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편인데 모를 수 있지 그런 편인데 위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그걸 그냥 못 두고 보는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책임감 있어야지 하는 성격이에요. 빵순이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되면 아래 탓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잖아요. 사실 꼴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팩트폭력하면서 따진 적도 있었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면 은근한 방법으로 저항한 적도 많았어요. 저는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윗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윗사람이 잘못을 그냥저냥 묻어두는 게 편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사탄이 저한테 갈고리를 하나씩 걸고 넘어뜨리는 거를 제가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아무리 복음이라도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어떻게 사람이 책임감 없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스스로 강하게 다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도 최대한 당당하게 내가 맞아, 내가 옳다고 이거를 막 얘기하게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상한 거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거 되게 야비한 짓이에요. 그게 정치질이에요. 내 말을, 내가 제시하는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옳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는 건데 상대방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저도 100% 진실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부분 부분 은근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편집해서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털어놓았던 사람들 생각까지 다 나게 돼요. 저 사람은 내가 말한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나게 돼요. 교회를 가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하는 거야. 이 생각만 계속 나니까 말씀 해석도 그렇게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잘못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제가 훨씬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단을 쌓고 기도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제 삶에서 더는 사탄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단이 저도 생겼거든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요, 사용했던 가장 큰 무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New perspective. 그게 요즘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악과들을 접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책들이나 미디어를 통해서요. 사탄은 지극히 맞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맞는 이야기들로 틀린 결론을 만들어내요. 내 눈에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매번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됐는지 우리의 판단이 어떤 기준에 서 있는지 그거를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지극히 맞다고 생각했던 그 관점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딱 5초라도 내 모든 정의를 내려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볼 건지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100번 부딪혀서 99번 그게 안 됐어요. 딱 한 번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나머지 99번의 실수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99.99% 이게 안 돼요. 이 방송을 듣는 냄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이걸 넘어서고 인도받았다는 포럼이 나온다면 좋겠어요. 그 포럼이 나온다면은 저는 정말 다른 방송 순서 다 어기더라도 특집 방송 편성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그따위로 대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열두 형제가 복을 받아요. 열두 지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사무엘은 엘리를 끝까지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섬겼죠. 따졌다는 말이 없죠. 오바댜가 이세벨을 우상 숭배하는 악한 여자라고 욕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 상관이 인간 말종이라는 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잘못된 시대를 뒤집어 엎고 새 시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시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답을 준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게 가능했던 렘넌트들은 극소수였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수일 거예요. 그 소수가 빵순이님이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냄청자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아, 내가 더럽지만 복음이니까 참는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죠. 안 맞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데요. 죽을 인간 된 나를 대신 죽음으로서 살리신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수준이라도 복음 끄트머리라도 잡으면 요나처럼 응답을 받기는 해요. 아, 내가 더럽지만 복음이니까 참는다. 아, 니네 가지 뭐. 그래도 응답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복음을 누린다면요. 저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더러운 게 복음의 깨끗함을 더럽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거리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만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영적 싸움에서 넘어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말씀 성취의 기회이고 정말 내게 감사한 순간이구나. 이게 인정이 될 때 찾아오는 서밋타임이 사실 그 다음으로는 사건 문제만 계속 찾아와도 상관없겠다 싶을 정도의 힘이에요. 진짜 위대한 거예요. 제가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빵순이님의 사연은 전지적 빵순이 3인칭 시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빵순이님의 이야기만 듣고 저는 교수님과 빵순이님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빵순이님은 당연히 새벽부터 밤까지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물론 당연히 그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교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24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빵순이님이 일한 기간은 4개월이잖아요. 작은 사업체고 상관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4개월 동안 보고 일하면서 느낀 것이 그곳의 모든 것이다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영수증을 관리하니까 영수증에 전표가 다 있으니까 하루에 매출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 빵집에 부동산 계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로 빵집의 순지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재료비인지 임대료인지 이런 걸 모두 알 수는 없거든요. 교수님이 빵집을 비우고 자주 나가시기 때문에 빵순이님이 빵집을 지켜야 하고 훨씬 힘든 상황이 발생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이 나가서 놀고 오신 건지 아니면 사업 초기에 투자를 받으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하신 건지 어려운 상황에서 빵순이님은 자기가 가진 기준과 주변 분위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만 있는 거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사람을 채용하는 인사권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 이거는 100% 경영자 책임이고 경영자의 권한이에요.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욱더 그래요. 경영자의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하죠. 자영업자일수록 더욱더 본인 책임이죠.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잘 끌어가는 게 경영 마인드이고 물론 그렇게 해야지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 상황에서 밑에서 말이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그걸 인정하는 그릇을 가지기보다는 아래 위가 뒤집혔구나, 하극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권한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건 경영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빵순이님은 그런 복잡한 걸 다 알 의무가 없어요. 빵순이님은 피고용인이고 교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물론 있어요. 불만이 있으면 그걸 그냥 꾹 참기보다는 최대한 지혜롭게 논의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죠. 아마 빵순이님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생각 못했다. 그렇다기보다는 교수님이 처음에 자신을 채용할 때 분명히 했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게 점점 더 점입 가경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계속 무리해서 있는 것보다 그냥 나와서 시간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죠. 그리고 빵순이님은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빵순이님께는 앞으로의 미래가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빵순이님도 그냥 제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전문인으로서 현장에 들어가시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저 사연에 나온 대로만 따지면 교수님이 약속을 어긴 거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100번이고 약속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00번의 말보다 둘이 모두 동의한 하나의 서류가 의무가 있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의무는 계약을 통해서 합의하는 게 맞아요. 그 안에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거지 상황의 정당성에 호소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빵순이님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빵순이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빵순이님이 만날 분들은 이 교수님보다 더한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빵순이님이 우리 소중한 냄청자니까 축복을 하고 싶어요. 빵순이님은 반드시 이 교수님보다 몇 배 심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몇 배 심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밑에서도 한다면은 10년도 능히 일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될 거라고 축복하고 싶어요. 빵순이님은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복음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응원해요.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제빵사라고 해서 일을 잘하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단순하게 빵을 만드는 실력만으로 정해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빵은 기본이죠. 고객들을 위해서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든다. 그거는 기본이고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 어떤 전도자로 가는가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잘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번 부딪혀서 저는 99번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 승리했을 때 그게 어떤 기쁨이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살리게끔 돼요. 렘넌트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K님의 조언도 꼭 잊지 말고요. 다음에 취직하는 곳에서는 사장님께 레버리지 책이라도 한 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방송을 오래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여러분도 좀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사연을 겨우 하나 풀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순서는 냄청자 한 분이 기다린다고 말씀했던 성경인물탐구 썽탐 시간이에요.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이걸 듣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 라고 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많이 듣는 분들 중에 한 계층이 집에 아기들이 있어서 꼼짝없이 양육을 해야 되는, 집에 있어야 되는 젊은 어머니들이더라고요. 이 어머니들이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만 드리더라도 나중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좋은 발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인물탐구 컨셉을 아예 어른이 성경학교라고 잡고 준비를 했어요. 어른들을 위한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성경 좌표를 미리 찍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이 여성 전도자들의 롤모델 중에서 에스더와 더불어서 거의 투탑을 달리는 분이죠. 구약에 에스더가 있다면 신약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에 크게 쓰임받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탐구 최초로 신약인물을 탐구하게 됐어요. 사실 신약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게 구약인물들보다 더 부담이 커요. 구약은 사실 그 당시 역사자료가 상대적으로 빈약해서 모르는 거는 적당히 말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그 당시 시대상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검토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고 유오디아까지 합치면은 세 번 언급되는 게 전부인데 그 사이사이 이야기들을 따지면은 바울의 사역과 빌립보 교회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시대상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 많이 찾을 것 없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정보만 가지고도 이 누디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야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전에 있던 그 성경인물 탐구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교 역사에서 누디아가 중요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세계 역사를 두고 봐도 바울과 누디아가 만나는 그 과정은 역대급 나비 효과를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바울이 누디아를 만나기 전에 Previously on 사도행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역사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공회라고 해요. 이게 좋은 거지 왜 회의까지 여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유대인이었던 사도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할례예요, 할례. 이방인들이 주의 곁으로 돌아오는 건 다들 아우 좋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면은 잘 됐네. 그 이방인들도 믿음의 증표로 거기 까고 우리가 지키는 거 다 지키게 합시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막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할례, 율법, 별의별게 거기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하는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방인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가. 결국 이 논쟁을 끝내러 온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이전에 뭘 겪었죠? 고넬료 때문에 이방 선교를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를 하죠. 야, 솔직히 니들도 힘들잖아 그거. 지들도 힘들어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시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절충을 하게 돼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니까 율법 교육부터 앞세우지 말고 다만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상 문화 같은 거를 갖다가 멀리 하게끔 양육을 시키도록 합시다. 라고 전도 선교의 지침이 내려져요. 그래서 그 공회로 이방 선교가 공식화되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지침, 매뉴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 바나바 팀에 유다와 실라를 넣어줘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돼요. 이 유다는 우리가 아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사바라고 불리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고 다음 지역으로 가려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헤어지죠. 바나바의 입장은 그래요. 이왕 가는 거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반대했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가는 사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 사역은 상당히 위험했잖아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한번 잠수 탄 전적이 있어요. 영적인 멘탈이 약하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사역 발목 잡힌다는 거죠.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라는 게 바울 입장이에요. 바나바는 그 반대 입장이죠. 그러기 때문에 마가를 더 훈련 차원에서 데리고 다녀야 된다. 그게 양육이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겠죠. 이게 생각보다 갈등이 엄청 심했대요. 그래서 바나바는 아예 마가를 데리고 바울 얼굴 안 보이는 섬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만 남아서 선교 사역을 마저 떠났는데 오히려 제자가 훨씬 늘어났죠. 이때 만난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다? 디모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돼요. 바울은 당연히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시아로 가는 게 당연해요. 아시아는 우리가 아는 한국, 중국, 일본 그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동쪽을 얘기해요. 아시아를 택한 이유는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육로로 갈 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리만큼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대놓고 일을 막아요. 그래서 가려던 곳으로 못 가고 드루아라는 항구로 갔어요.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웬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반대 방향인 그리스로 가게 돼요. 이게 당연히 귀찮죠. 그리스는 일단 배 타고 가야 돼요. 드루아에서 가면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훨씬 덜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당시 항해 수준을 봤을 때 꺼려졌을 거예요. 무척 꺼려졌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군말 없이 순종을 해요.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세계 역사를 바꾼 장면이었다는 거죠. 나비 효과가 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아시아로 그냥 갔고 아시아랑 비두니아가 복음화됐다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 복음 1번지가 됐겠죠. 그리고 바울의 명대사 중 명대사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대사도 뭐 내가 인도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식으로 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복귀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냐? 아시아를 미워하시나? 몰라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갔고 처음으로 멀쩡한 성읍으로 가게 된 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만난 첫 제자가 바로 루디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좀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겨요. 이 동네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전략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회당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이 없어요. 바울이 애초에 아시아 갈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한 현장 분석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헤매게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왜 회당이 없냐? 위치만 마게도냐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이 없고 일단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인들 귀에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짓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인들이 여기 와 있냐? 멀리 마게도냐까지 와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일종의 몰락 귀족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로마 황제가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대황제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매의 손자예요. 그리고 카이사르의 뒤를 바로 이었죠.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됐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시대 전성기를 이끈 인물들이라서 지금도 달력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7월이 영어로 July이죠. 그게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딴 거고 그리고 8월이 August죠. 그것도 아우구스투스에서 딴 거죠.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는 게 결코 쉽게 된 건 아니에요.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잖아요. 브루투스 넘어져 하고 죽은 다음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황제의 자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로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황제의 자리를 이을 아들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들은 꽤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얘네들이 다 홍길동이에요. 다 바람 피워서 낳은 애들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는 애들이야. 카이사르가 삼국지의 조조랑 비슷한 게 아니 그 처녀랑 바람 핀 것도 아니고 교양 있는 유부녀 취향이었대요. 그래서 교양 있는 유부녀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뭐 클레오파트라랑도 애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애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나라가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두 가지 준비를 해요. 첫 번째는 자기 편이 주변에 많아야 되니까 친척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 중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서를 미리 써놓고 자신이 죽으면 공개하라고 최측근에게만 말해줘요. 그 유서 내용은 뭐냐? 자기 후계자를 지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서는 친척들에게는 공개하지 마라고 했어요. 안토니우스는 당연히 자기 이름이 그 유서 안에 적혀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유서가 공개된 순간 전혀 생각도 못했던 18살짜리 옥타비아누스라는 조카뻘 되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고 카이사르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일찍 암살당하는 바람에 옥타비아누스가 겨우 18살이에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패가 갈려버려요. 안토니우스가 좋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시절의 2인자였다. 이 사람이 그 로마를 이끌어야 된다.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어려. 또는 옥타비아누스가 정통성이 있지. 카이사르가 지명했는데. 이렇게 패가 갈려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와 갈등을 겪다가 클레오파트라랑 또 바람을 피고 아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 진짜 대단하죠. 시저의 안토니우스에 아무튼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랑 싸워서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패잔병 처리죠. 안토니우스가 누구냐? 카이사르 시대의 2인자였고 안토니우스도 카이사르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파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거를 안토니우스 편먹었다고 다 죽이면은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들이 남아나질 않고 그렇다고 다 남겨두자니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해요. 완전 핵심 인물이다. 쳐요. 그리고 적당히 행정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안토니우스를 완전히 따랐던 건 아니다. 그러면은 잘 구슬려서 계속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애매한 군인이거나 귀족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편에 서긴 했는데 좀 관계가 애매한 정도?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통째로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너네끼리 말썽 피우지 말고 세금 바치고 그냥 살아. 우리가 안 건드릴게. 그냥 너네가 너네 지도자를 뽑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터 잡고 살아. 대신 너네도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 파가 따로 살게 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분위기가 그리스겠어요? 마게도냐겠어요? 로마겠어요? 로마죠, 여기는.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다. 이게 아이덴티티고 인생의 전부예요. 말도 헬라어 안 쓰고 라틴어 써요. 로마 말을 써요. 그걸 자자손손 잊지 않게끔 하는 게 이 사람들 사명이에요. 얘들아, 너네들은 지금 마게도냐에 살지만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언젠가는 로마로 꼭 가야 돼. 이게 이 사람들 교육의 지침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바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로마 부심, 로마 뽕이란 게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이 꼬라지를 보고 시민권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게끔 되는 거예요. 야, 이 답답한 빌립보 놈들아. 너네가 로마 시민이고 뭐고 구원받은 사람은 상관없어. 천국 시민이야.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게끔 되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에서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언약 잡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들 과거에 잡혀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언젠가 그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그때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빌립보는 로마인 구역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실라가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가게 돼요. 그 당시의 사정상 회당을 못 짓는 촌동네 같은 경우에는 강가에서 적당히 천막 치고 기도를 했거든요. 빌립보가 촌동네는 아닌데 아무튼 회당이 없잖아요. 영적인 촌동네죠. 그러니까 그 강가에 그래도 혹시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에 바울과 실라가 나가게 되는 거죠. 강가에서 기도하면 뭐가 좋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기 좋거든요. 그래서 강가가 기도처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 강가에 자주 왔던 인물들이 여성들이었죠. 회당은 남자들이 들어가니까 여자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강가는 누가 막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보에서도 강가에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제자가 루디아였던 거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단히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믿음을 가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그리스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에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가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루디아는요, 루디아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터키 쪽의 지방 이름이에요. 터키 쪽 사람인 거예요. 루디아가 성경에 등장하면서 루디아라는 게 예쁜 여자 이름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꽤 있어요. 그냥 루디아에서 온 여자니까 저기요 거기 루디아에서 온 아줌마 했던 게 사람 이름처럼 됐을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루디아 지방 두아디아 성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성 사람이라고 나와요. 바울이 처음 출발한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갈 수 있는 동네예요. 이 루디아가 엄청 터프하죠.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에 회당이 없어서 어디서 기도해야 할지 내가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지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와가지고 가정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냥 여기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엄청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드로아 시점부터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예상대로 흘러가는 일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도우라고 하길래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니라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당까지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여자가 로마 사람도 아니고 마게도냐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에요.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게다가 처음 본 사이에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하래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일본 선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중국분이 나와서 르펀 부하오 중국 헌하오 콰라야 빵주워먼 이래서 막 중국 갔더니 막상 중국인 없고 미국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나오고 거기서 갑자기 미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일본인 제자가 등장해서 예수가 키리스도 되시네 남편상도 없음으로 가라 하이코 키마스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복잡하죠. 이게 그냥 생각하면은 도저히 그 집에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루디아는 정황상 그 시점에 남편이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집에 남편이 있었으면은 상의는 했겠죠. 바울과 실라를 모시는 건. 그런데 처녀였기보다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그렇다고 집에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하인들도 있고 다 있고 그 하인들까지 다 세례를 받게 돼요. 그렇다 쳐도 여러모로 안 좋게 보일 게 뻔하거든요. 게다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루디아가 루디아에서 온 사람 하면은 아 하고 다 이 루디아를 생각할 만큼 유명인이었을 가능성도 커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가 마게도냐 선교의 첫 지역인데 복음 들어가기 전에 엉뚱한 걸로 일을 만들고 소문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루디아가 반박 불가 크리티컬을 완전히 날려버려요. 선교사님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따지시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를 하나님 믿는 자로 믿거든 잔말 말고 우리 집 와서 머무세요. 이거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아,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곳에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집을 열어줬다는 게요. 단순히 이게 과부가 믿음이 좋아서 소문 신경 안 쓰고 문 열어주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동네에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 루디아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만난 여러 제자들 중에서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가장 빵빵했던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저는 기독교를 가난하고 없는 사람의 종교처럼 이해하는 거는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어디 있고 거지가 어디 있어요. 가난하거나 많이 가졌거나 믿음 앞에서는 가진 자격이 동등하다는 걸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진 것으로 더욱 힘있게 전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겠죠. 루디아를 보면 딱 그래요. 우리가 자주장사라고 알고 있죠. 누디아르. 자색 옷감 장사 많이 알고 있죠. 우리는 자색 옷감이 이제 로마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고 그래서 누디아는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누디아의 거래 상대가 로마 귀족 따위가 아니에요. 자색 옷감은요 황제의 옷이에요. 구찌나 샤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드레스만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가판대에 깔아놓고 정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명품점 이런 수준 아니에요. 그냥 황실 전소 옷감이 여기서 유통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색이라고 하면은 보라색 중에서 바이올렛보다는 약간 붉은 빛이 감도는 퍼플에 더 가까운 색깔이라고 보면 돼요. 이 보라색이 이때부터 고급진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은 랜덤 박스에서 보라색 뭔가가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금색보다 위에 있잖아요. 무조건 대박이다 하는 거잖아요. 일단 보라색은 무조건 대박이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보라색은 흔치 않고 귀하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흔치가 않아요. 정말로요. 그 당시 기술로 자색으로 염색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당시에 유럽이랑 중동 지역 통틀어가지고 자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티레라고 하는 섬이 유일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두루라고 나오거든요. 레바논 지역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여기에서만 사는 달팽이들이 있대요. 이 달팽이를 지디겨서 나오는 분비물을 추출해서 어떻게 하면 염색이 되고 햇빛을 쬐도 오히려 염색이 더 예뻐지지 빛이 바래지 않았대요. 놀랍죠? 문제는 이게 완전 삽질이에요. 달팽이를 2만 마리를 잡아도 그냥 손수건 좀 큰 정도? 염색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옷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로마 황제 입는 그 이렇게 걸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만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몇백만 마리를 잡는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대체 달팽이 2만 마리를 지디겨서 옷감을 염색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진심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했대요. 거기 들어가는 인력과 기술들을 생각해보면은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거는 금을 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두로는 이것만 장사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두로가 망하는 날까지 이 염색 기술만큼은 끝까지 국가 기밀로 두고 그냥 이걸 쥐고 죽겠다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두로가 망한 다음에 이 염색 기술이 더 전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옷도 두로가 망한 뒤로는 자색에서 와인색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두로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랑 에스겔 말을 못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둘이 두로가 망한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아야 그래도 설마 두로는 안 망할걸?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강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왕들도 다윗, 솔로몬, 예후 정도 빼고는 다 두로 눈치를 봤어요. 그 정도로 두로 위상이 대단했고 그 핵심이 뭐다? 자색 옷감이었어요. 품목 자체도 몇 개 생산이 안 되니까 두루에서부터 노마 황실까지 이게 전달이 되려면은 대단히 믿을 만한 유통 라인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이게 뭐 도둑 맞거나 이러면 야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라인을 책임지는 게 바로 누디아였던 거예요. 당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으니까 원래는 누디아 남편이 그 일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별을 하게 돼서 과부가 된 누디아에게 모든 일이 넘어갔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으니까 가족이었던 누디아가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디아는 과부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나와요. 그래서 두아디아라에서 빌립보까지 자색 옷감의 유통을 책임지는 역할을 누디아가 전담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는 대단히 좋은 유통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로마에 정당하게 갈 건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누디아는 로마로 가는 열쇠예요. 로마 황실 관련 품목을 넘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루디하고 과부이고 뭐고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루디아랑 친해지면은 노마에 갈 수 있어. 제가 황제 폐하에게 반드시 이거를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줄을 서고 노비를 하겠죠. 이게 그냥 로젠택배나 쿠팡 노켓배송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판 노마 정치예요. 그걸 통제하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던 사람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휘어졌고 복잡한 걸 컨트롤하고 인간관계 조절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업가예요. 완벽한. 누디아는 단순한 여전노자가 아니라요. 산업선교의 롤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여전도회에서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약간 갈등이 있었고요. 산업선교회에서는 완벽하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누디아가 빌립보에다가 집따로 사업장 따로 차릴 필요는 없거든요. 집이 곧 사업장이고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중요한 품목을 두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이 그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묵을 그 집에 돈 주고도 구하지 못할 로마 황제의 자색 옷감이 있었을 거란 얘기가 돼요. 물론 관리감도 엄청 철저하게 하겠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믿을 만한 전도자이다 이거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이 있는 집에 아무리 그래도 초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재운다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보죠.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의 집에는 누디아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누디아는 두아디라랑 빌립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통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디아가 비울 때도 있다고요, 집을. 사실 누디아의 재력과 인간관계면은 굳이 자기 집에다가 이 사람들을 재울 필요가 없어요. 좋은 기도처, 묵을 곳,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바울과 실라도 척 보는 순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말씀에다가 내 집과 모든 것을 걸겠다. 이게 단순하고 터프한데 가장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멋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에서 집에서 한 기도 모임이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돼요. 사도행전 16장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다가 나오죠. 근데 갇혔다가 나오면서 약간 협박을 해요. 야 너네 로마 사람들이라면서 로마 사람은 재판도 안 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하더라. 나 로마 사람이야. 이러니까 빌립보 관리들이 등골이 싸늘해지죠. 아 우리 망했구나. 알게 되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치에서 밀려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다 죽일 수가 없어서 적당하게 로마 사람 행세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목숨만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쩡한 로마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뒀다. 이게 소문나면은 그냥 망한 거예요. 게다가 이거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팼거든요. 그래서 증인들까지 엄청 많아요. 이 빌립보 관리들이 와, 죽었다 생각해서 바울하고 실라한테 통사정을 해요. 아 전에 그 일은 우리 애들이 뭘 몰라서요.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진짜 미안하게 됐어요. 가는 길에 여러분이 예수 얘기를 하든 복음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간섭 안 할 테니까 제발 로마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그냥 안 가고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누디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누디아는 과부잖아요. 그 집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형제들이 누구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떠나는 시점에는 이미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마 감옥에서부터 그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거 걱정 없는데 루디아 그분 성격상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 듣고 기도에 소집했을 가능성 100%다. 이 사람 장사도 적고 집중기도 통성기도 하고 있을 가능성 매우 높다. 분명히 자기 혼자 기도 안 하고 교회 성도들까지 다 붙잡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꼼짝 못하고 있을 거다. 꼼짝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가더라도 무사하다는 건 보여주고 가야지 이 빌립보 성도들 정상 생활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예상이 전혀 틀리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에게 무슨 일만 생겼다고 하면은 제일 극성이다 싶을 정도로 빡세게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특성이 애초에 재력이 빵빵한 누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 끗발 했던 로마 출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더불어서 헌금관이 제일 제대로 박힌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랑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급이 되는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성도들한테서 선물을 걷어서 로마까지 건너와요. 문제는 이게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병이 걸려서 거의 산송장이 돼서 바울 앞에 왔다가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한테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권사님 두 분이 대판 붙어서 교회가 반쪽이 났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죠. 그중 한 명이 순두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여기에서는 유오디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정황상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루디아가 그 싸우는 걸 보고 가만 안 놔뒀겠죠.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루디아 외에는 없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정황상 루디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루디아가 로마인도 헬라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경제력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교회 설립 멤버로서 영향력은 매우 컸을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에는 걸림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순두개는 빌립보 사람이거든요. 빌립보 교회의 주된 구성 멤버 중에는 바울이 처음 강가에서 만났던 여인들이 있거든요. 이 여인들은 성 밖에 있었잖아요. 헬라인들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들. 그리고 성 밖에 주로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의 가능성이 크죠. 루디아는 사정상 두아디라랑 빌립보로 오가기 때문에 항상 빌립보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창립 멤버이긴 한데 애초에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빈 자리는 자연스럽게 순두개가 지켰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누디아파랑 순두개파로 갈렸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 유오디아라는 이름도 이게 빌립보식 그러니까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누디아도 자신의 출신을 지우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편할 수 있는 이름도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사회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휘어잡는다고 해도 그게 교회에서 그대로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기가 센 여인들의 갈등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는 교회에서 다민족 선교를 제대로 붙잡기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홍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일단 빌립보 교인들이 굳건하게 기도를 해주는 건 너무 기쁘고 고마운데 대판 싸웠다는 거는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일단 너무 고마워. 너네는 마게도냐 사역의 첫 열매였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무 귀해. 그런데 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게 복음을 위해서 더 잘 된 거야. 너네들은 그냥 아무 걱정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원네스를 해줘. 싸우지 말고 자기들과 남들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겸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었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끝까지 낮아지는 걸 원했어. 그 겸손을 배우자고. 이제 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낼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말씀 잘 듣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이제 겨우 병이 나와서 회복기인데 너네가 너무 걱정하니까 얼른 다시 보내줄게. 할례부심, 율법부심, 유대인부심, 노마부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야. 그러니까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 제발 원네스. 그 강가에 같이 있던 집사님들 제발 원네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릇을 넓히자고. 관용, 제너러스, 오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멋을 갖추자. 나도 솔직히 말하면 별이별이 다 당했어. 그런데 다 만족할 수 있어. 왜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 그래도 마게도냐 나오고 보니까 너네밖에 없더라. 항상 고마워. 이런 절절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누디아가 그리스식으로 새로 지은 이름이 유오디아잖아요.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라고 해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가장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믿음이 있었고 결국에는 마게도냐 사역 첫 번째 성전을 세우는 데에 중심 인물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또 갈등은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누디아는 결과적으로는 정말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단순히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을 곳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약의 여정 위에서 인도를 받거든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디에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누디아는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지만 행복한 인생 여정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여정을 걸었던 건 아니에요. 애초에 행복한 인생의 여정 위에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큰 헌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역대급 성경인물 탐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 마음이 생겼나요?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읽으시고 다음에는 복나방 안에 한 코너가 아니라 독립된 성경인물 탐구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이번 방송을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약간 편하게 하더라도 여러 번을 해서 방송을 지속하는 게 중요할지 한 번의 방송을 하더라도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할지 항상 그때그때 답이 다르고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퀄리티에 매일 필요 없이 지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었고 이게 어느 정도 구독자가 생긴 후로는 방송 주기에 매이기보다는 방송을 중요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면서 그때그때 오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 방송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트리니티님이 보내주신 노바디 작품에 대한 내용을 포럼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램디님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잠시 제가 하던 일들을 멈춘 상태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몇 년간 아파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서 강제로 멈춘 게 크기도 하네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흐름 속 CVDIP를 따라서 인도를 받는 중에 요새 노바디에 대해서 많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바디 작품은 어떤 것일까? 그 내용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맞는가? 노바디 작품이라는데 엄청 대단하고 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안에서 나오는 작품인데 저에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문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찾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저는 현재 돈과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단체가 잡고 있는 상위 몇 퍼센트 외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시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흑암 경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고 빛의 경제로 바꿀 미션도 붙잡게 되었어요. 아직 막연하지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노바디 작품을 놓고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시간표에 맞춰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가끔씩 너무 답답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말씀 앞에서 다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나의 모든 것임을 답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글을 잘 쓰지 못해서 내용이 전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랜디님께 고민 상담 해보고 싶어서 주절주절 해봅니다. 램디님은 노바디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멈춰가는 시간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게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괘씸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감옥 안에서 2년 내내 24시간 누리기만 했을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내내 감사만 할 수 있었을까? 아닐 거야. 나만 불신앙이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별 수 없었겠지. 엘리야 같은 경우 보면은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엘리야에게는 멈춤의 시간이 큰 위기처럼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상이 제게 잠깐 위로는 줄 수 있어도 저를 근본적으로 살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는 비교라고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나보다 나은 것 같은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는 게 제 자신이거든요. 그게 참 괴로워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 있어야 해. 결혼도 해야 하고 경제는 어느 정도. 당연히 삶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제 복음 누림을 결정하는 수준까지 가면 제가 상상 속에서 자꾸 무리수를 던지게끔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그게 노바디 작품이에요. 피아노를 배울 때 바이에도 못 치면서 쇼팽, 리스트나 라흐마니노프 이런 걸 칠 수는 없잖아요. 바이에를 치는 수준이라면, 체르니를 치는 수준이라면 그걸 정확하게 치는 게 노바디의 작품이에요. 하지만 우리 생각은 그렇지가 않죠. 화려한 손놀림을 가져야지 그게 노바디 작품이라고 착각하죠. 그러면 노바디 작품은 영원히 손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뭔가가 있고 또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크고 높은 것을 기도하고 세상을 살릴 기도를 해야죠. 하지만 지금 시간표를 두고 세상 앞에 설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우리 체질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좀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미션을 하나 하거든요. 삶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면서 노바디 작품의 문과 열쇠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찾은 문은 예배고요. 제가 찾은 열쇠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이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예요. 그 절대 감사의 조건이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제 지나온 삶에 항상 함께 계셨어요. 저는 앞으로 올 30년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지난 30년간 이뤄온 게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난 30년간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뤄오셨어요. 저만을 위한 인생의 여정이요. 저는 이미 노바디 작품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앞으로도 30년 동안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30년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리에 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람 나골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래야지 제 삶에서 단 하나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 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의 인생 여정은요, 그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절대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개미도 사랑하시고 배짱이도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개미의 헌신도, 배짱이의 노래도 노바디의 작품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온 갈등의 터널을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과 나만 그 자리에 세웠을 때 하나님은 언약하신 걸 이루시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없고 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요.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냄청자가 몇 명이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제게는 노바디의 작품이거든요. 눈에 띄는 방송이 만들어져서 노바디의 작품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오는 행복이 노바디의 작품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시간이 꼭 누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 노바디의 작품을 두고 우리가 함께 포럼하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격 포럼 소통방송 복라방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